제가 다녀간 거가 한 2년 됐나요? 네, 그때보다 영성이 배가 자란 것 같아요. 더 활기차고 힘이 있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뭘로 그러면은 나이가 많은 줄 아는데 그거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멀리서 왔다. 네, 원로에 왔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내가 질문을 던질 텐데 다 끝난 다음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과 맡지 않은 사람은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합니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같아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같아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까? 답을 하세요. 왜 이렇게 째려봐요? 달라야죠. 한 가지라도 달라야죠. 근데 다르다는 게 뭘로 증명이 되느냐? 삶이에요. 그 사람 사는 꼴을 보고, 아, 다르다.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역시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기독교인이랍시고 뭐 철야기도 하고 뭐 성경을 통독을 하고 뭐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그걸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야 기독교인이야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1896년 옛날 옛날 얘기입니다. 그 미국 조합교회 담임 목사였던 그 스웰던이라는 목사님이 조그만 소설 하나를 써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책 제목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책이에요.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18세기 말,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 레이먼드라고 하는 철도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서 목회를 하는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 교회에 있는데 인쇄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실직을 당한 실업자가 찾아왔어요. 좀 도와달라. 내가 직업이 없다. 근데 교회가 무슨 사업단체도 아니고 그걸 다돌 수가 없어서 적당히 많은 위로를 하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예배 도중에 소리를 지르면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가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라고 악을 쓰다가 실신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지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맥스웰 목사님이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적당히 얼버무리고 적당히 다독거려서 보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앞으로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싶은 분들, 예배후에 남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남았어요.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요즘 말로 큐티를 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리고 깊은 고민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1년이 채 되지 않으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사 사장, 이제 그건 끄세요. 신문사 사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내가 운영하는 신문에 술, 담배 광고를 할 것인가? 안 한다. 예수는 안 한다. 깨 술, 담배 광고를 다 계약을 취소하는 게 막대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신문도 마찬가지지만 술, 담배 광고가 제일 비싸요. 일단 해약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100만 달러,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억만 달러가 넘겠죠. 재산을 상속받은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별장 사고, 고급 승용차 구입하고, 여행하고, 명품 구입하고, 보석 컬렉션을 할 것인가? 아니다. 그래, 그 돈을 가지고 빈민가에 들어가서 공원을 만들어주고 애들을 돌보고 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있었어요. 그 시의 유명 오페라단에서 우리가 오페라를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와서 노래를 불러요. 프리마돈나가 되달라. 그거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그리고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그 시에서 빈민을 상대로 전도라는 전도팀이 있었어요. 그 책임자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 갖춰졌는데 노래하고 간증할 사람이 필요하다. 당신이 와서 함께 전도를 하고 노래하고 간증을 해달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프리마돈나가 돼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이요. 이 대답을 해야 설교가 진행이 돼요. 이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전도단에 합류해서 노래를 부르고 간증을 하고 그리고 빈민촌에 음악학교를 만들어 애들 음악을 가르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링컨 대학 총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대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커리큘럼을 다 바꿔버렸어요. 구조조정을 하는 게 기독교 대학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등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소설의 줄거리예요. 우리 얘기를 해야죠. 나한테 물어야죠. 예. 이 사건, 이 문제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를 생각해 봐야죠. 1798년에 하이든이 천지 창조를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엔나에서 초연을 하게 됐어요. 연주를 하게 됐어요.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연주가 끝나자 그날 왔던 관객들이 다 일어나서 우려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근데 그때 하이든이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앞에 VIP석에 앉지를 않고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지휘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저 뒤에 하이든이 계십니다. 저분의 작품입니다. 저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딱 일어나가지고 하이든을 보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때 하이든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Soli Deo Gloria. Soli Deo Gloria. 하나님께 영광을. 유명한 말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그걸 먹을까? 그걸 마실까?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면 만날까? 그 일을 하실까? 그렇게 처리를 하실까를 생각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게 없다면 뭐 기독교가 무슨 기독교입니까? 바울이 해답을 줍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 닮아라. 예수 닮아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닮는 게 쉽겠어요? 누가 저를 들어 박 목사 예수 닮아라. 그 말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처럼 심각한 도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닮아라. 그런데 독사야를 품으면 독사가 나와요. 달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와요. 예수를 닮으면 예수 형상이 드러나지만은 내가 사탄을 닮으면, 사탄을 배우면, 사탄을 따라가면 사탄의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눈빛이 달라요. 눈빛 무서워요. 독이 서려 있어요. 왜? 속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얘들아, 땀만 먹지 마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땀만 품지 마라. 예수만 품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음은 심장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히포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아니다. 마음은 뇌에 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파 좌파가 있을 것 같아요. 나 투표를 해볼게요. 뇌에 있다. 심장에 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심장에 있으면 어떻고 뇌에 있으면 어떻고 손바닥에 있으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마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 마음먹기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마음먹기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지고 마음먹기 따라서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 얼굴이 변하는 것. 이 마음은 형이상학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손으로 잡지를 못해요. 그런데 존재해요. 굉장히 사각적 존재라고. 가령 이 마음을 뇌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이 뇌는 체중의 2% 정도. 그 조금 해요. 체중에 비해서. 근데 사람이 섭취하는 영양소 가운데 20%를 뇌가 먹고 산대요. 그리고 뇌세포가 천억 개가 넘어요. 그리고 20살이 지나면서부터 하루에 10만 개씩 뇌세포가 죽는대요. 여긴 보니까 다 죽을 사람들은 뇌세포가. 하루에 10만 개가 죽는대니까. 치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은, 뇌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치매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그 월남에 123살까지 산 노인이 있었어요. 여자 노인인데요. 그 장수 비결을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화내지 마라.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유유하게 살아라. 치아 관리 잘 해라. 그럼 많이 웃어라. 그랬대요. 그게 123세까지 사는 비결이래요. 그 말을 묶으면 마음가짐 잘 해라. 마음 잘 써라. 마음을 잘 다스려라. 이게 오래 사는 비결이다. 바울이 말씀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예수님 마음이 뭐요? 하트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이 되셨다. 이게 쉽습니까? 사람이 신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은 신이 인간이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만 가능해요. 낮아지신 마음. 사람들은 다 높이지향적이에요. 다 높아지고 싶어요. 고지를 점령하려고 그래요. 정치판이 점령이 적고된 것도 지금 고지 점령 때문에 그래요. 누가 정권을 잡느냐, 한국당이 잡냐, 민주당이 계속 잡냐, 뭐 미래당이 잡냐, 이 짓들 한다고 지금 싸움 박질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낮아지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잘 살라고 돈을 법니다. 잘 살라고 일을 합니다. 잘 살라고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어떻게 죽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 아시잖아요. 이 십자가는 최고의 극형이에요, 극형. 아무나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뒤집어 버렸던 사람이나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살인 강도나 이런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은 거예요. 예수가 거기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종이 되시고 그것만도 감사한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예수의 마음이다 이게. 예수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현대인들은 집단 트라우마, 집단 분노, 집단 우울증에 걸려 있잖아요. 전투적이고 공격적, 무서워졌어요. 제가 아무리 휴경동 쪽에 집회를 갔다가 네, 그게 목사님하고 낙공부군, 옛날 얘기 낙공부군하고 제 차를 타고 어딜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었어요. 일방 통행인데 저쪽에서 젊은 친구 하나가 차를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길이 막혔잖아요. 일방통행인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 머리가 허연 분인데 아 여봐 여봐 젊은이 아,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문을 딱 열고 나면 네가 뭐야 그러는 거야. 네가 뭔데 들어라 말아 그러느냐 덤비는 거예요. 내가 그래 여보 우리 매 맞아 죽지 말고 빨리 뒤로 빼라고. 우리 차를 뒤로 빼서 그 친구를 보냈어요. 이런 심리 근성이 요즘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파트 층간 때문에 싸워서 사람이 죽고 길거리에서 사람이 죽고 분노 조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화를 푸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회사 가서 푸는 사람, 아랫사람한테 푸는 사람, 식당 가서 푸는 사람, 친구한테 푸는 사람, 직원들한테 푸는 사람, 가족한테 푸는 사람, 교회에서 목사한테 푸는 사람도 있어요. 뭐 여긴 안 그러겠지. 교회가 샌드백이요? 목사가 동네 북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지. 그렇잖아요. 공격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안 풀리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풀어요. 그걸 세 마디로 요약하는데 자학, 자해, 자살. 자기한테 푸는 거예요. 그게 풀립니까?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예수님이라면 그때 거기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동작 화면을 일단 정지시키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를 생각해 보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면 진행을 해야 돼요. 받아주시고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네. 그걸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바울의 관점이 있습니다. 9절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타 종교인들도 예수 이름을 높이더라고요. 제가 만난 승려 가운데 자기 본명이 마가예요. 마가. 왜 마가라고 했냐 그랬더니 예수를 너무 존경한대요. 그래 본명을 예수라고 하려고 생각해보니 그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마가 이름을 따서 자기 본명이 마가래요. 그리고 예수가 너무 좋아서 한신대학에 가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를 한대요. 불교들도 예수를 높여요.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뛰어난 이름. 그리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셨다. 종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이름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공식이 있어요.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면 가정, 교회, 국가가 변한다. 이게 변화의 공식이에요. 따로 사실래요. 내가 변하면 누가 변해요? 네가 변하는 거. 따라서 네가 변하면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한다. 그러니까 변화의 축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마틴 루터 종교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게 자기를 개혁, 자기를. 루터의 종교 개혁은 자기부터 출발한 겁니다. 근데 저는 개혁을 안 하고, 저는 달라진 게 없고, 저는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변화되어라, 고쳐라, 개혁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주님 바라보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예수 닮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17세기에 그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 1100개 정도의 그 첼로, 비올라, 바이올린을 이 현악기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한 650개 정도가 남아있고 이 바이올린의 경우는 한 50개 정도가 남아있대요. 지금 수천억을 줘도 그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을 살 수가 없어요. 명품 중인 명품이에요. 이 악기를 소유한 사람 가운데 그 세계적인 바이올린 시대였던 이착 폴만, 조수아 벨,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정경화 정도가 가지고 있답니다. 이 악기를. 지금 400년, 500년이 다 돼가는데도 신비한 소리를 내는 게 지금도 악기가. 그 소리를 따라갈 바이올린이 없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악기가 왜 이렇게 명품이 되는가를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확인된 그 원인이 이런 거였더라고요. 그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 앞판은 가문비나무로 만들고 뒷판은 단풍나무래요. 1200m, 2000m, 3000m 고지에서 크는 나무들이에요. 또 추운 지방이라 해야 돼요. 비바람 맞고 눈보라 맞고 추위에 떨고 폭풍에 시달리고 그렇게 자란 수백 년 된 나무들, 그 나무를 잘라서 앞판을 만들, 뒷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신비한 소리가 난대요. 저 플라타나스, 포도나무, 오동나무 명품 못 돼요. 명품, 소나무도 명품이 못 돼요. 느리게 자란 나무, 눈보라 맞고 자란 나무, 피바람 맞고 자란 나무, 폭풍 맞고 자란 나무, 더위에 시달리고 추위에 시달린 나무, 이 나무들이 명품 악기를 만드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얘기를 도입을 해야죠.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눈보라 맞고 인생을 아파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업 부진으로 한파를 겪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취업 문제, 인간관계 찬사리를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할 일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명품으로 만드실 계획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실 모양이로구나. 그래서 폭풍도 몰아치고 비바람도 때리고 눈보라도 때리고 나를 키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러면 돼요? 이러시기에요? 그러면은 반전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99년도에 위암 수술을 했어요. 막 까마득하더라고요. 선고를 딱 하는데요. 나는 목사라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똑같아요. 아래가 힘이 쫙 빠지고 눈앞에 별이 수증기가 반짝거리고 식은땀이 쫙 나고 그 순간에 일반 사람들이 겪는 심리 기전이 똑같이 오더라고요. 원망이 생기고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아니야, 이러면 내가 죽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의사가 많이 감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별이 없어지더라고. 아랫돌이 힘이 생기더라고. 식은땀이 안 났더라고. 그때 만일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왜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렇게 잡아갈 놈이 없어요? 왜 나 잡아가요? 왜 나를 찍어요? 왜 나를 골라요? 이랬다면 난 여기 오늘 설교 못해요. 반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20년 전 얘기니까 벌써 썩었겠죠. 어떻게 삶의 반전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새로운 출구를 찾느냐, 예수 닮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닮아야 돼요. 닮는 데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마음 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잠깐 동영상 정지. 주님은 이 말을 했을까? 너를 만나고 싶어요. 주님은 그 사람 만날까? 뭐를 마시고 싶어요. 주님이 이걸 마실까? 뭐 생각하면 돼요. 아, 주님도 포도주 마셨다. 나도 마신다. 마셔. 마음 놓고 마셔. 주님도 만날까? 만났다. 주님도 사마리아 여자 만났다. 만나. 만나면 돼요. 그러나 아니다. 주님은 아니다. 주님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면 스탑. 스탑. 그게 예수 닮는 거예요. 뭐 성형을 하겠습니까? 무슨 예수 옷을 입겠습니까? 그게 예수 닮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학문에 왕도가 없는 것처럼 신앙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살아나가는 거예요.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 닮는 교회가 되시기 바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닮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닮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 닮아가는 해바라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